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.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.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우리 다시 가슴 아플 뿐이죠.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 있어요.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해도 지금 나에게 다시 또 다른 슬픔을 주려 하나요. 그댄 다시 아파했던 나의 마음 잊으려